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존진하는 사회주의. 철이 달려 태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. 그때의 담을 따라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. 안경이 빛도 굳게 잊고 꿈에도 안겨듭니다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